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당중앙연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경축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시와 노래 모임 당을 따라 영원히 한 길을 가리라가 16일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 협소 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.